지식 해방 전선 스티브 잡스 편 2부를 시작합니다. 뭐부터 얘기해볼까요? 그러게요. 잡스 이제 또 남은 게 뭐가 있을까? 우선 애플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잡스가 이제 어떻게 어떤 긱스와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얘기가 3000%로 빠져서 그 게러지로 갔지만 이제는 그 잡스가 복귀했을 때, 예, 복귀했을 때 아. 그 아이폰이 나오기 전까지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잡스가 애플에 복귀한 다음에 실제로 쓰러져간 애플을 갖다 성공시켰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근데 그게 완전히 처음부터 성공한 건 아닌 게요. 그 어떻게 보면 잡스도 속된 말로 삽질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맥이라는 것도 한번 냈고요. 맞아요. 예, 이맥이라고 그게 교육 시장에 뿌리겠다. 원래 잡스가 교육 시장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옛날부터. 아, 예. 왜냐면 처음부터 전략을 어떻게 짰냐면 그 하버드나 이런 데 애플이 들어갔었거든요. 참 되게 좋은 아이비리그에.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학교에 우선 공짜로 좀 줬고요. 그리고 걔네 학생들한테 50% 할인을 진짜 많이 했어요. 할인 지금도 할인하는데 학생 할인하잖아요. 그건 그때부터의 전통이에요. 그거 아카데미 할인이 맞아요. 보통 지금 인텔이라든가 MS에서 많이 하는데 그게 그때부터 그게 전략이에요. 네. 옛날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그때는 이제 딱 들어오자마자 이 교육 시장을 어떻게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이맥이라고 그 약간 일체형 있잖아요. 네. 그거의 변형 버전으로 이맥이라는 게 나오는데 하얀색이에요. 되게 깔끔하고 예뻐요. 지금 기준으로 되게 예쁜데 걔를 교육 시장에 뿌리겠다고 하고 기능을 많이 뺐어요. 근데 정작 실패했어요. 그걸 쓰는 사람이 없고 미국에도 그게 아직 깔려 있는 데가 있어요. 미국 교실에도 학교 교실에도. 근데 이제 그거는 더 이상 쓰질 않으니까 메이크 무브먼트에서 그거를 그 교실에 컴퓨터를 다 없애버리고 메이크 스페이스를 만들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쓰지만 결국은 실패했고 그거 말고 모토로라랑 합작해갖고 폰 만들었던 거 아시죠? 그랬나요? 네. 저희 잘 모르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못생겼어요. 그거 보면. 이게 애플에서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 좀 왜냐면 아~ 버튼이 있어요 이게. 아 어떤 것 같아? 네, 진짜 촌스럽게 생겼어요. 그것도 한번 해서 삽질했고 그렇게 이제 아~ 몇 번을 삽질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볼 때는 어느 때가 이제 기점이냐면, 그러니까는 그 파이브 G5 넘어갈 때 G5가 알미늄이 완전 알미늄 바디거든요. 걔가 네. G5는 정말 멋있어요. 그러니까 G5는 그러니까 G5로 넘어가면 이제 그냥 파워 맥이 그냥 맥이라고 써 있는 건데 그걸 열면은 우선 그게 완전 통 알미늄이고 그걸 여는 순간 옆에가 다 무슨 수납함처럼 딱딱 돼 있었고 파워 서플라이가 이렇게 자리 잡아 있는 모양 자체가 마치 인테리어도 있는 것 같아요. 서버처럼 꽂아갖고 쓸 수 있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대요. 정말 깔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앞으로 흘러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이런 형식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직접 써보면 문제가 뭐냐면 너무 공기가 잘 흘러서 먼지가 모여요. 진짜 먼지 많이 모여요. 그게 그래요. 먼지 망 같은 거라는. 아 그래 그렇죠. 근데 걔가 구멍이 이게 타공판으로 해가지고 알미늄을 다 타공해갖고 구멍을 다 뚫어놓은 거래가지고 뒤쪽까지 전부 들어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기능을 아예 그냥 그 장점화해서 네. 공기청정 기능을 집어넣었다는. 근데 진짜 보면 직접 보면 진짜 아름다워요. 그게 아. 완전히 그러니까 기계 덕후들까지도 이렇게 뭔가 빠져들게 만들 정도로 가공이. 그때부터 이제 알미늄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본격적으로. 네, 그냥 맥북 같은 경우도 사실은 플라스틱 그 전에 플라스틱이었잖아요. 검은색. 네네. 그 파워 이름이 뭐였죠? 그때는 파워북. 파워북. 파워북. 네, 그렇죠. 네. 좀 어떻게 보면 그거는 조금 촌스러웠는데 그 뒤로 가면서 이제 알미늄은 처음에는 알미늄을 절곡이라고 하죠. 이렇게 꺾어서 만든 예, 그런 예. 형식이었다가 그걸 딱 넘어선 거야 깎기 시작해 CNC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느낌이 달라지는데. CNC는 정밀 가공을 말해요. 그렇죠. 기계 가공. 예, 정밀 기계 가공. 예. 근데 보시면은. 요즘에 나오는 것 중에 그램 있잖아요. 모사의 그램. 네네. 아, 그럼 말 안 해도 그냥 그램이구나. 근데 그거가 되게 딱 보면 되게 좀 얇고 되게 예쁘게 생겼거든요. 네. 딱 들어보면 출렁출렁해요. 꿀렁꿀렁하다. 판이 얇아가지고 눌렀을 때 막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랑 똑같이 생긴 맥북 에어를 딱 잡으면 딴딴 느낌 들어요. 되게 묵직하고 신뢰감 있고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약간 정밀 가공의 시대가 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폰도 전부 다 깎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네. 방망이 깎는 노인이 생각나네. 어. 아직 가져가면 안 되네. 나는 알루미늄을 조금 더 깎아야 되겠어. 네, 지웅 씨. 예. 네, 그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이맥이 원래 이제 처음 이제 아이 디바이스에 거의 시초가 됐는데 아이맥이 안 될 뻔했다고 들었거든요. 처음 이름을 지었던 게 맥맨이었어요. 맥맨. 네, 맥맨. 맥맨. 지금 우리가 발음해도 이상하죠. 제가 알기로는 잡스가 맥맨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아마 그때 당시 필 실러가 이걸 제안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말고는 나는 쓸 이름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 싸우다가 결국에 승복을 한 게 이제 이거보다 좋은 이름을 나한테 데리고 와라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계속 싸우다가 결국엔 아이맥을 갖고 왔는데 네. 그냥 뭐 마음에 안 들지만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서 아이맥이 처음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아이 디바이스의 시초가 된 거죠. 아이팟 뭐 아이팟 나노 뭐 아이폰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 당시 잡스가 결정을 잘못했더라면 지금쯤 이 아이 펀맨 그렇죠 여맨 흑인들이 엄청 많이 쓰고 막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기 페이스북 라이브 들어가면 현준 씨 앞에 꼭 갖다 놓고 찍어요. 언제 정말 재밌으시네. 재밌죠. 이렇게 정신 이거 보려고 온다니까 이거 보려고 이렇게 정신을 빼놓고 내가 얘기할 걸 뺏어간다니까. 그런 일화가 있었다는 거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네. 제가 알고 있던 그 애학이라. 네. 지금 뭔가 얘기하려 그래. 하세요. 아니, 아니, 하세요. 하세요. 아니 얘기할 거 없는데. 진짜? 네 없어요.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그 아이맥이 사실 인터넷이잖아요. 인터넷에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나오면서 뒤에다가 이더넷 카드를 다 삽입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더넷 카드 진짜 비쌌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아이맥이 비싸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들어가서인데 그걸 강제로 넣은 거죠. 이더넷 카드가 랜 카드 말씀하는 거거든요. 인터넷 예. 쓸 때 하는 예, 예. 랜선 꼽을 때. 랜 꼽을 때. 네. 저기 전문용어 쓰시면. 아 그런가요? 나 디자이너인데 이런 얘기하지 마. 맥주집 거 아니었나요? 예, 네, 그래서 그 이더넷 카드가 들어있어서 상당히 가격을 올렸는데 좀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그 뒤에 나온 게 아이맥 DV라고 있거든요. 약간 네, 검은색으로. 네. 걔는 저기 이, 뭐랄까 동영상 편집이 된다 그래서 DV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다 이제 이, 그 뭐랄까 파이어와이어 포트를 꽂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네, 약간 네, 고속 네. 전송 포트죠. 네. 그걸 꽂아가지고 영상 편집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만들었는데 웃긴 게 뭐냐면 보통 1시간짜리 영상을 변환해서 들어오면 20기가거든요. 네. 20기가인데 걔가 딱 40기가예요. 그 편집을 하면 몇 기가 안 남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렌더링을 걸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극한으로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유명무실했죠. 맥 DV라고 아이맥 DV라고 하는데 결국엔 그거보다는 이제 3, G3나 G4 이런 걸 쓰게 되는 그런 거였죠. 네. 여기 너무 잘 왔다. 아 얘기 듣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아 근데 우리 방송 들으시면서 그 네. 듣는 청취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온다. 근데 제가 그래서 1회부터 다시 한번 쭉 다시 들어봤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데 별로 어려운 얘기가 없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방송을 하면서 네.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있어요. 이미 벌써 순돌이 아빠 모르는 사람 많아. 맞네. 네. 그러네. 그러니까 뭐 히피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20대들은 히피 잘 몰라. 아. 네, 이더넷 카드라고 하지만 이미 사람들은 이더넷 카드에 대한 존재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네, 설명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제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돌아왔다가 많은 제품을 만들어요. 그게 단가요. 실패한 제품들 있지 않나요? 초반에는 거의 망했다고 네, 보죠. 이맥 망했고 네, 이맥 망했고 근데 그게 그냥 망하지만 않았던 게 거기서 사용됐던 기술이라든가 거기서 사용됐던 플라스틱 가공 기술이라든가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저는 그 기억이 나는 게 아이맥 그 옛날에 그 브라운 건형이 진짜 이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 괴상해. 그냥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지? 광고를 봤을 때 또는 이제 인쇄물로 나와 있는 이제 찌라시 같은 걸 봤을 때는 되게 괴상하게 보였어요. 제가 볼 때는. 이쁘다기보다는. 근데 이거를 실제로 보면 이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여기서 썼던 이제 플라스틱 가공 기술을 나중에는 이제 뭐 스피커 같은 데다가 적용을 한다든가 또 이거를 계속해서 좀 발전을 시켜가지고 애플에서 나오는 제품에다가 원래는 하얀색이라고 하는 딱 정확하게 자기네들이 우리 맥 제품은 하얗다라고 하는 이제 아이덴티티를 심었었는데 예, 네. 그걸 심었었는데 그거를 깨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제품에는 컬러를 이제 넣기 시작한다. 근데 다른 데서는 이런 플라스틱 컬러를 못 만들어 라고 하는 이제 몇 가지의 그런 이제 좀 시도들이 계속해서 녹아들고 하면서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발전적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거든요. 그쵸. 그 당시에는 충격이었죠. PC가 그쵸. 컬러라는 것 자체 충격이었죠. 네, 그렇죠. 그리고 다 아이보리색이었으니까. 그리고 안에 맞다. 네, 안에가 보였잖아요. 그렇죠. 네. 반투명이에요. 반투명. 네. 그 반투명이 나중에 가면 그게 이제 반투명하고 보면 그 G3 같은 경우 손잡이가 완전 투명이거든요. 이게 극한에 가면 나중에 큐브라는 제품이 나와요. 아시죠? 그 큐브 몰라요. 아 모르세요? 큐브는 사실은 그 미국의 그 유명한 디자인 뮤지엄의 연구소장이 됐거든요. 근데 보면 완전히 바깥쪽에 아크릴로 쌓여져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정사각형이고 CD 플레이어 위에서 놓게 돼 있고 토스터처럼 진짜 깔끔해요. 다른 군더더기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파워 서플라이 통째로 뺐기 때문에 전원 공급하는 그 통째로 뺐기 때문에 이게 아답터가 진짜 커요. 아답터가 크고만 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얘가 이제 또 그다음에 그 뒤로도 문제가 있긴 한데 정말 그 거기는 그때부터 이제 아름다움이 극한으로 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아답터 하니까 이거 좀 약간 센 이야기인데 네네. 맥북 에어를 쓰는데 네. 딱 한 가지 불편한 게 있어요. 아답터가 불편해요. 너무 가방에 넣으면 부피를 많이 차지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혹시 애플에서 나오는 아답터 말고 다른 거 없나 찾아봤는데 발견했어요. 근데 막 출시한다 막 그런 얘기도 막 이렇게 있는데 출시가 안 됐어요. 제 생각에는 애플에서 막지 않았나 싶은데 그거는 막 보니까 되게 좀 얍실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공간 많이 차지 안 하고 그렇게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애플이 그런 거를 좀 자기네들만 막 이렇게 생산하려고 하고 다른 데는 생산 못하게 막고 약간 이런 것도 좀 있잖아요. 통제를 그렇죠? 좀 심하게 하죠. 네. 좀 저는 그런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저는 아답터를 뜯어봤거든요. 네. 그게 제가 일부러 뜯은 건 아니고 네. 제가 뭐 가방을 떨어뜨려가지고 아답터가 살짝 손상이 가서 더 못 쓸 지경이었어요. 못 써요. 그래서 못 써가지고 사야 돼요 하나. 근데 아답터도 엄청 비싸잖아요. 네. 10만 원 좀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긴 사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한번 뜯어봤거든요. 근데 뜯어보니까 확실히 그 안에 그 애플 마감에 약간 그런 게 약간 있긴 있어요. 보니까 왠지 내 생각에는 다른 데에 마감을 신뢰하지 않는 데에서 기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답터 뜯어봐도 굉장히 코일 감는 것도 되게 섬세하게 돼 있어요. 감독도. 네, 네. 전 뜯어봤는데 진짜 좀 놀랐어요. 약간 좀 코일감 감해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왠지 그런 거 하나도 딴 데를 좀 신뢰하지 않는 데서 기반한 것 같아요. 라이트닝 케이블 같은 거 인증 안 주고 막 이런 것도 사실 뭐 간단한 공정이긴 한데 아무튼 오늘 그 해주신 말씀들 막 이렇게 들어보면 애플이 굉장히 좀 혁신적이고 신기하고 남들과는 다른 그런 제품들을 내놓아서 성공한 것만은 분명히 사실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잡스가 100% 완벽한 게 아니라 많은 실패도 있었구나 그런 걸 좀 알 수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하나 또 생각나는 게 갑자기 네. 또 뭐 이렇게 얘기 던지면 맨날 생각나요. 그렇죠. 그때 이제 실리콘밸리 놀러 갔을 때 네네. 우연히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그 한국인 들 모임과 이런 모임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개발 실제로 애플에 재직하고 있는 분들이나 구글에 재직하고 있는 분들이 와서 이제 술자리가 한번 벌어졌었어요. 아 네, 어제 재밌을 것 같다 이거. 네, 그래서 술자리가 벌어졌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SI 업체라고 이런 이렇게 IT 업계에 좀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그런 업체만 다니다가 네. SI가 정확하게 어떤? 사실은 원래 SI 뜻은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라는 뜻인데 네. 그냥 그쵸. 뭐. 통칭해서 말하는 거는 그냥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딴 데 가서 소프트웨어 만들어주고 그 납품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대기업 어디 가서 아니면 뭐 갑이라고 하는데 어디 가서 이제 납품을 해주는 그런 약간 갑을 병정 중대 이제 뭐 쭉 내려가 있는 그런 업체를 IT 업체를 SI 업체다 대충 이런 식으로 통칭해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뭐 기업 문화 이런 게 사실 없죠. 그런데 일했으니까 그냥 개발 코드 짜고 뭐 이런 게 끝이었는데 가서 들었는데 그때 당시 들었는데 이제 저는 애플에 관심이 많은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애플 직원분이 한 두 분 정도 나오셨는데 되게 신기한 기업 문화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기억 안 나는 많은 부분이 기억 안 나고 사실 왜곡되기도 했었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일단은 되게 폐쇄적이더라고요. 기업 문화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구글은 완전 반대거든요. 구글은 이제 오피스가 쫙 열려 있어가지고 네. 방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두가 열려 있는 데인 반면에 애플은 그렇지 않다. 각자 그리고서 자리 사진 보여달라고 했는데 자리 사진을 못 보여줘요. 안 보여주더라고요. 자리 찍은 사진을. 그래서 왜 안 보여주냐 하니까 그 개발하고 있는 물품이 어떤 식으로도 유출되는 걸 되게 막는다. 일단 보안은 일단 신경 쓴다는 얘기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얘기는 우리나라 뭐 이렇게 조직이 있잖아요. 네. 뭐 iMac 팀도 있고 뭔 팀도 있고 뭐 할 거 아니에요. 뭐 소프트웨어 팀도 있고 하는데 그 팀원들이 같이 일하는데 같이 일할 때 무슨 일 하는지 다들 알아요. 근데 네. 다들 모르는 사이드 프로젝트가 있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플 안에서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이렇게 지금 다섯 명이 녹음하고 있는데 네네. 저희가 무슨 뭐 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팀이에요. 네. 그럼 각자 맥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중에 몇 명들은 이미 다른 사이드 프로젝트로 뭘 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모른대요. 실질적으로 옆에서 그걸 물어보는 것도 되게 터부시 되고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 터부시 되고 뭔가 보안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 네 보안 때문에도 그렇고 그렇게 비밀스럽게 안에서도 내부자들도 그래서 키노트 당일날 뭐가 발표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대요. 코드명으로만 부르고 이번 코드 뭐가 나간다더라. 그래서 키노트 연습할 때 같은 것도 막 굉장히 전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 제품을 발표한다 저 제품 발표한다 요즘엔 안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잡스가 한참 유세를 떨칠 때는 제품들이 하도 아이디어가 많고 엄청나게 준비된 것들 프로토타이핑도 엄청 많으니까 이거를 각자 정말 모르게 그리고 메일로만 지시한대 그 사이드 프로젝트는 미팅도 없고 무슨 메일로만 커뮤니케이션하고 뭐 무슨 그 방도 인턴도 방이 하나 따로 있을 정도로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굉장히 폐쇄적이고 진짜 완전 구글과 정반대 저는 진짜 그 느낌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 둘이 그래서 양극한을 달려서 둘이 지금 미국에서 경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그 자리에서. 저는 그 차이가 왜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왜요? 애플이 추구하는 문화는 있는데 얘기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이니까. 잡스가 들을 것도 아니고. 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냥 제 그냥 제 망상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애플이 추구하는 문화는 엘리트주의 같아요. 잡스 사후에요? 아니면 잡스 이후에? 잡스가 살아있을 때도 없고? 마찬가지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설명하신 걸 듣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엘리트 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가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어느 하나 잘난 놈이 있으면 그 놈이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잘난 것이 뭐냐면 결국은 대중이 원하는 걸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대중은 그걸 모른다라는 거죠.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애플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문화 자체도 굉장히 개인의 공간을 중시하고 왜냐면 사람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사람들은 엘리트들이고 인재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또 어느 한 사람이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낼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 하나가 또 애플을 살릴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개개인의 독창성 그리고 우리는 다 엘리트들이다 약간 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아마 사내 회사 안에서도 그게 층이 또 갈릴 것 같아요. 그 저기 뭐야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은 엘리트였잖아요. 구글은 시너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오픈되어 있는 거죠. 구글도 사람을 인재로 대하는 것은 많이 맞는데 이제 엘리트 같은 느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맞부딪히는 가운데 막 재미있게 놀고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가운데 시너지가 발생하고 그 시너지가 결국 기업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무슨 놀이터 같은 문화도 구축을 해놓고 사무실도 굉장히 오픈을 해놓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비교를 해도 좀 비슷한 느낌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그 시리 같은 경우에는 네. 울프라말파라고 하는 사이트 전체를 그냥 독점을 해버리고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공개를 한 거고 이쪽 그 구글 쪽 같은 경우에는 그 머신러닝, 그 딥러닝 관련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뭔가 공동지식 관련해가지고 발전을 시켜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로도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한마디만 더 보태면 그때 이제 애플 관련 문화가 굉장히 거기 술자리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너무 신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구글의 문화를 이제 그때부터 듣기 시작하는데 거기도 오픈으로 좀 극한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셨던 팀이 이제 그분이 계셨던 팀이 유튜브에 있는 팀이었는데 유튜브가 굉장히 그 뭐냐 어떻게 보면은 그 인코딩 디코딩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영상을 네. 이렇게 저장하는 기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전력을 많이 소모하잖아요. 그래서 구글은 그 전력 같은 게 부족해서 막 자기네들이 막 발전소도 짓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팀에 떨어진 목표가 발전소 하나를 없애자였대요. 그렇게 성능을 튜닝해가지고 그런 걸 줄이면 우리가 발전소를 없애고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미션이 떨어진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모두의 하나의 그 목표 아래 모든 그 부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개발자들이죠 물론 개발자 코드를 좀 더 이제 간결하고 좋게 짜는 걸로 해서 하고 있다 우리는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순서로 얘기했던 게 이제 뭐 한국의 LG 뭐 이런 분들 얘기했었는데 참 네 그때는 동질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래 이렇게 사는 게 우리의 일상이었지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 많이 받았었어요. 스티브 잡스에서 GUI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원래 GUI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원래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맞아요. 그 아시죠? 네. 그 도스 해가지고 무슨 이제 글자에 까만 글, 하얀 글자 있어서 명령어를 막 치면은 뭐 게임이 되고 막 그런 거였죠. 네.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는 마우스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 자체가 없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얘가 바로 빌 게이츠가 만든 게 아니고요. 그 제록스라고 하는 발음의 그 아시죠? 그 프린터 네. 만드는데 예, 거기서 맨 처음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거를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같이 와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GUI를 갖다가 자기네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소송이 꽤 길게 가죠. 그게 여러 군데 나오긴 하는데 네. 재밌는 건 뭐냐면 사실은 거기서 잡스가 그거 가지고 소송을 걸긴 하는데요. 처음에 그 GUI 만들 때는 지금은 이제 OSX를 쓰니까 잘 모르는데 그때는 그 맥킨토시 OS가 파인더라는 게 있었어요. 파인더라는 게 걔가 이제 메인이 되거든요. 그거를 만든 사람이 약간 오픈소스처럼 같이 만든 거였어요. 아. 근데 그걸 마치 잡스가 자기가 개발한 양 해가지고 마치 독점하는 식으로 해서 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그 파인더를 만든 사람이 그 사실은 지금의 아이콘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구축한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콘 자체를 구축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콘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 예를 들면 네네네네. 하드디스크 이렇게 생기고 그다음에 뭐 컴퓨터 모양 이렇게 생기고 그럼 비트맵으로 다 찍어서 만든 사람이 그 사람이 여성 디자이너인데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기가 좀 못하고 있는데 그게 그런 초반에는 그래서 약간 오픈 소스처럼 이루어졌었어요 그것도 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마치 윈도우즈 나오고 나서 자기가 이거 내가 완전 개발한 건데 너네 막 베껴 쓰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걸 베껴 오면서 잡스가 이제 돈 주고 산 게 하나 있죠 아. 마우스 이야. 마우스를 돈 주고 샀죠 그래가지고 이제 애플이 그 마우스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GUI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오히려 윈도우즈에 너무 익숙한 분들은 갑자기 애플을 쓰시면은 맥을 쓰시면 되게 힘들어하세요. 제일 처음 힘든 게 뭘까요? 한형 변환. 맞아. 저기 한형 변환 얼마 걸리셨어요? 맨 처음에 쓰실 때? 저요? 예. 저는 처음 맥 만난 게 대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오. 그때는 한형 변환을 몰라가지고요. 군대 갔다 와서 배웠어요. 그때는 그냥 다 영어만 되는 줄 알았어요. 네. 지용 씨는요? 저는 처음 샀을 때가 얼마 안 되니까 그때는 뭐 한 이틀 걸렸죠 사실. 근데 모르니까 처음에 뭐 와 신기하다 이러고다가 그냥 한글키가 이렇게, 없어. 그렇지 한글도 어떻게 하는 거지? 처음에는 그걸로 변환을 했어요. 이제 마우스 위에 아. 그 뭐야 아. 이게 여기 미국 국기 있으니까 네. 그거 누르고 근데 그거를 이제 키보드로 전환하는 게 몰라가지고 처음에 좀 애먹었었죠 맨 처음에. 근데 그게 조금 좀 다른 게 그 한글 같은 경우 원래 시프트 스페이스로 변환을 하잖아요 한영 전환을. 네네 오른쪽만 알트키 누르거나. 예, 네. 그래서 시프트 스페이스로 변환을 했기 때문에 사실 헷갈리지 않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PC에서는 시프트 스페이스로 변환하고 맥에서도 시프트 스페이스로 변환하고 지금 커맨드 스페이스인데 그쵸. 옛날 맥에서는 시프트 스페이스로도 변환할 수 있었거든요. 아. 두 가지가 다 됐었어요. 지금 컨트롤 스페이스로 바뀌었죠. 네. 헷갈리게. 대리 헷갈려요 컨트롤 스페이스가 전. 컨트롤 스페이스로 바뀌었죠 지금. 아 그리고 지금은 대문자 전환키 누르면은 바뀌지 않나요? 그런가요? 그렇게 바뀌는 해볼까요? 걸로 해보세요. 어 된다. 돼요? 돼요. 된다. 그렇죠. 네. 바뀌었어요. 오. 이 캡스락을 누르면 한글로 바뀌네요. 네. 갑자기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적을 때 한글 모드일 때 캡스락을 누르면은 뭔가 변환이 되나오죠? 그냥 영문 모드일 때는 대문자가 찍혀야 될 거야. 그냥 누르면 그냥 돼요. 대문자는 안 찍히고. 옆에서 봐도 하는 변화가 되는데? 저 위에 마크가? 네네, 네, 됩니다. 됩니다. 네. 오, 전혀 몰랐. 몰랐죠. 전혀 몰랐는데. 놀래고 있어요. 다들 아니, 맥을 대학 때부터 써온 사람 뭐 다 모였는데. 아니 저도 저도 맥북을 쓴 지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한영 변환이 저는 어렵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도 그 PC에서 쓸 때 변환 방법이랑 좀 비슷해가지고 네네네. 어렵지 않았고 아무튼 다행이네요 돼가지고 라이브로 검색하니까 되게 쫄리네요 내 맥북 에어가 이상한 게 아니었어 야 전혀 몰랐네 이렇게 쉬운 방법이? 네, 처음에 맥킨토시 UX 중에 제일 나빴던 게 뭐였냐면 디스켓을 추출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때 맞아. 플로피 디스켓인데 네. 딱 집어넣거든요. 그게 구멍 원래 이제 제가 썼던 건 옛날 건데 걔는 추출 버튼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집어넣고 딱 집어넣으면 꺼낼 방법이 없거든요. 하드웨어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사실은 그 프로핀 디스크를 휴지통에서 집어넣어야 돼요. 맞아, 그러면 자동으로 툭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초보 때 왜 무섭냐면 그걸로 하면 지워질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어, 못 버리게 이걸 그러니까 못 꺼내겠는 거야. 가르쳐주는 사람이 믿고서 이거를 쓰레기통에다 넣으래. 근데 이 쓰레기통에다 넣으면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야 그러면은 맥에다가 디스켓을 넣으면 나중에 뱉을 땐 무조건 포맷해서 받아야 되는 거야? 왜? 진짜 무서웠어요 저는. 맞아. 그래가지고 저는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이제 그 당시에 맥킨토시 쓴 사람도 별로 없었잖아요. 주변에는 당연히 없고. 네네.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컴퓨터를 우선 시스템 종료를 한 다음에 그거 앞에 아 이거 빼놔요. 클립으로 클립을 넣어가지고 잡아 뺐어요. 그렇게 한 3일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상한 거야.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제 엘렉스 컴퓨터 수입을 했는데 전화를 했죠. 이거 어떻게 꺼내? 그래. 휴지통에다 두세요. 지워지지 않으면 안 지워집니다. 두세요. 그랬었어요. 그때부터. 진짜 힘들었죠. 그래서 아 원래 이렇게 꺼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그건 안전한 방법이 뭐냐면 이제 외장 하드 쓸 때 반드시 이제 시스템을 끄고 뺀다. 막 이런 개념. 그런 거는 좋죠. 그냥 빼진 않으니까. 근데 약간 좀 그 기존에 PC 쓰던 패러다임하고는 좀 틀렸던 것 같아요. 많이 틀렸죠. 많이 틀렸어요. 네. 그게 그 제가 이제 그거 때문에 이제 좀 공부를 한 게 그거였거든요. 그 맥킨토시에 보면. 그 유저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으로 한 380페이지 정도 책이 있거든요. 네. 그 책에 보면 아이콘이 그림자가 비쳐야 되는 위치나 그림자가 무조건 그 왼쪽에서 빛이 비쳐서 오른쪽으로 그림자가 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맥킨토시는 왼쪽 상단에 애플 마크가 있잖아요. 애플 마크에서 빛이 비친다고 생각하고 만들어야 돼요. 그다음에 모든 저기 설명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캔슬 예스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캔슬에 무조건 선택이 먼저 가게 돼 있어요. 예스로 가면 안 돼요, 절대로. 그 실수로 누르면 캔슬 되도록. 그리고 그런 대화장 상자라 그러는데 대화 상자도 전부 다 오른쪽 아래쪽에 그림자가 지게 돼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게 예제로 드는 게 그림자가 왼쪽 하단으로 하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냥 선택지도 3개 이상은 안 해요. 세이브 캔슬 그다음에 보더라고. 그렇게 하고 세 개를 항상 선택하게 있고 주로 두 개를 선택하게 돼 있고 이런 게 다 세세하게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재밌는 건 이게 라이브러리에서 다 끌어다 쓸 수 있어요. 네. 그게 롬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롬이 당시 지금으로 보면 되게 작은데 3메가짜리 롬이 있어요. 그 안에서 호출해 갖고 그냥 쓰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개발을 할 때 그냥 그건 호출하면 됐었어요. 와, 아, 근데 그 당시에 3메가면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게임기 자체가 3메가짜리면 메가롬팩이라고 그래가지고. 게임 하나가 다 전체가 다 구동이 됐었거든요. 와. 그때 생각해 보면은 3메가가 둠 처음 났을 때가 3메가였다. 맞아요. 아세요, 둠? 그래가지고 그게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때 그렇게 오래 걸렸던 생각이 나는데, 근데 여튼 그 가이드라인이 정말 잘 됐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걔네 개념은 뭐냐면 이거를 책상이라고 봤어요. 데스크탑이라고 봐가지고 하드디스크 모양이 뭐냐면 그 보통 이제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A4 용지 이렇게 놓는 선반 있잖아요. 네. 그 개념이었고. 속 안에 들어간 폴더가 있는 거예요. 폴더 우리는 파일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그 안에 종이 뭉태기, 그러니까 파일들이 있는 거죠. 종이가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게 스퀘어 모피즘이죠. 예, 네, 그렇죠. 네. 완벽하게 스퀘어 모피즘을 지키고 있었죠. 근데 좀 이상했던 건 뭐냐면 책상에 휴지통 있잖아. 아, 그렇죠. 이게 데스크탑인데. 맞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이 되게 많았어요. 책상에 휴지통이 있어. 책상 밑에 있어야지. 막 이래가지고 그게 많이 많았는데. 아, 별태들. 그때 맥킨토시 쓰던 사람들. 이거 좀 이상해. 이러면서. 진짜. 근데 이제 예,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개념을 잡는 것 자체가 네. 어떤 이런 식으로 봤어요. 그러니까는 뭐 그 당시엔 크라릭스 웍스라는 게 있었는데 약간 워드 프로세스 같은 거. 그걸 실행시키면 그 툴을 마치 타자기를 꺼내서 작성을 하고 다시 집어넣는 그런 개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게 빨라요. 이 윈도우 방식 자체가.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왼쪽 상단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거든요. 왼쪽 상단에 애플 마크 있는데 네네. 그 밑에 시스템 종류도 다 들어있고 그랬었어요. 지금 좀 바뀌었잖아요. 위치가. 그랬는데 거기에 뭐 맥킨토시에 관하여 그것도 그쪽에 맞아요. 있고 네.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많이 빈도가 약한 것들이 점점 배열됐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때 단축키는 모두 다 통일됐어요. 커맨드 Q를 누르면 어떤 프로그램이든 다 종료가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개발을 할 때 롬에서 그냥 끌어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게 똑같이 매겨져요. 그냥 처음부터. 근데 그거를 일부러 다르게 짜는 애들이 있어요. 일부러. 왜요? 그걸 안 쓰고. 자기 개발자들의 이제 특성이죠. 나는 이걸 따르지 않겠어. 이런 애들이 있겠죠. 그러면 애플에서 사실은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보면은 단축키를 커맨드 Q를 안 해도 안 해요. 안 하고 이상한 걸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커맨드 Q를 누르면 나가요. 보통 MS 오피스 다 따르고 있었던 거고 MS 오피스 처음에는 오피스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맥용이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제 PC를 처음 쓰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맞아요. RTF4가 그냥 왜 RTF4야? 그리고 워드를 쓰면 컨트롤 Q야. 그러니까 그게 Alt F4가 저는 네. 불편했던 게 저는 손가락이 작은 편이거든요. 아. 그러면 이거를 손을 완전히 뻗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컨트롤 Q를 누르는 건 되게 짧아요. 이 간격 자체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PC로 넘어오면서 불편한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게 있어요. 생각해 보면 네.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인체공학적으로 봐도 왼 오른쪽에 하단이 제일 접근하기 힘들거든요. 화면에서 오른쪽 하단이 가기가 그쵸, 제일 힘들어요. 그쵸, 사실은 거기 휴지통이 있어요. 항상 원래는. 아. 그러면은 그쪽 이제 버리는데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또 하나는 항상 오른쪽 상단이 제일 접근하기 좀 쉽거든요. 네. 거기에 하드디스크가 있고. 어 그러네요. 네. 근데 윈도우즈는 왼쪽 하단에 있고 심지어 순서가 막 위치가 바뀌잖아요. 네네. 그쵸, 근데 그쵸. 맥은 항상 고정돼 있어요. 그 위치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이 왼쪽 하단으로 내려가려면 마우스를 정말 길게 움직여야 돼요. 네. 근데 왼쪽 상단은 그나마 낫거든요. 네. 근데 윈도우즈가 왼쪽 하단으로 되게 많이 내려가잖아요. 그거 많이 쓰면 팔목 아파요, 사실. 아 맞아요. 제가 그래서 오른쪽에 그 터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인터페이스가 통일 안 된 게 뭐냐면, 그럼 시작 메뉴가 왼쪽 아래에 있으면요, 모든 메뉴가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통일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윈도우 창이 뜨면 위쪽에 가 메뉴가 위에 있으면 계속 위에 있어야죠. 그렇죠. 네. 그런 통일성조차도 사실은 걔네가 이미 규정을 다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에 얘기하는 UX라는 개념을 이미 맞아요. 처음에 개발 당시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죠. 뇌생 남녀의 즐거운 수다. 여러분은 지금 지식해방 전선을 듣고 계십니다. 근데 사후에 처음 안드로이드 폰을 썼을 때는 이제 제가 불편했던 거는 과연 백버튼을 눌렀을 때 뭐가 나올까? 를 잘 모르겠다라는 게 좀 컸었어요. 그 이제 만약에 안드로이드는 그게 좀 뛰어난 안드로이드 편한 건 그거더라고요. 앱하고 앱 전환이 좀 되게 심리스예요. 네네. 그래서 뭐 이제 인터넷을 크롬으로 보다가 거기서 뭘 눌렀더니 이제 뭐 파일 정도가 돼서 이제 파일 매니저 같은 게 오픈되고 이런 식으로 되죠. 근데 거기서 백을 눌렀을 때 파일 매니저에 홈이 나올까? 크롬이 나올까?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처음 쓸 때는. 아이폰은 그냥 나가면 돼요. 홈 버튼 눌러서 나가서 두 번 눌러서 나가거나 요즘 뭐 3D 터치로 이렇게 전환한 것도 있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그냥 살짝 이거는 요즘의 생각으로는 좀 맞다 아니다의 논쟁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취향으로 갈렸어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근데 안드로이드의 백 버튼의 장점은 저도 이제 아이폰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장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어디서든지 고정된 버튼을 누르면 바로 전으로 갈 수 있다는 이 시스템 자체가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역시 애플 방식이 좋죠. 저는 그냥 백버튼이 더 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폰 쓰다 보면은 백버튼 누르고 있어요, 제가. 백버튼 없지. 막 이렇게 백버튼이 없는 자리를 계속 누르고 있는 거죠. 아이폰을 쓰고 있어. 그 둘 다 써본 입장에서는 처음에 아이폰만 쓸 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백버튼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네네. 중간에 한번 그 어머니 핸드폰을 세팅해 드리느라 네. 하루 정도 그 안드로이드 네네. 폰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백버튼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 이제 다 쓰고 나서 이제 다음 날 돼가지고 아이폰을 쓰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백버튼 없는 거. 그러니까 그치.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백버튼을 넣어주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팀쿡이 넣어줄까요? 네? 안 넣어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저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뉴 버튼 있잖아요. 안드로이드에. 네. 사실 개인적으로 그거 되게 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접근이 좀 빠르잖아요. 딱 누르면 선택할 수 있는 게 쭉 나오고 바로 선택해갖고 글로 넘어가게 되는 메뉴 버튼이. 네네. 근데 사실은 애플에 그게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카들이 이제 어리니까 네네. 집에 오면 아이패드도 쓰고 아이폰도 쓰고 이제 부모님들 쓰는 안드로이드 폰도 쓰는데 접근성,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를 가지고 놀 수 있냐 없냐를 지켜봤을 때는 네. 안드로이드 폰이 조금 더 오래 걸려요. 안드로이드로 돼 있는 패드가 조금 더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아이폰이나 맞아. 그 애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이 봤을 때는 불편한 커스텀이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한 뭐가 안 되기 때문에 맞아, 불편한 맞아. 그런 게 있긴 한데 아이들이 썼을 때는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러니까 뭔가 기계를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뭔가 커스텀되고 복잡하고 버튼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 버튼이 잘못 눌려졌을 때는 오히려 거꾸로 사람들이 이걸 복잡해지게 느끼게 만들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보니까 동물원에서 고릴라가 아이패드 만지고 노는 걸 봤는데 네. 애플의 UI가 좀 어른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옵션이라던가 막 그런 키들이 부족해가지고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고릴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패드가 더 편한 그러니까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니도 사실은 안드로이드 폰을 쓰세요. 네. 근데 안드로이드 폰을 사가지고 쓰실 때는 제가 거의 한 일주일 정도를 열심히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엄마 뭐 이거는 이렇게 누르셔야 되고요. 이거는 폴더는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고요. 음악 찾을 때는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고 그랬는데 제가 중간에 그 어머니가 드라마를 보신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화면이 작다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이패드 사가지고 이제 드린 적 있어요. 그냥 반나절 안 됐는데 그냥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 애플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잡스의 위대함이라고 네네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변태적인 그런 성향이 네. 오히려 좀 뭐랄까 3차 산업혁명을 시작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를 찍는 그쵸? 네. 3차 산업혁명의 알파와 오메가를 찍는 알파는 뭐냐면 저는 GUI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전까지는 막 명령 그쵸? 네. 프롬프트 떠가지고 막 이렇게 명령어 치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GUI가 들어오면서 그거보다는 좀 더 대중화를 대중화가 되고 근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는 대중화를 넘어서서 네티즌이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렇죠. 없어졌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네티즌이라고 네티즌이 따로 존재를 했어요. 네티즌만 인터넷을 했는데 아이폰이 등장한 이후로는 모든 인류가 인터넷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3차 산업혁명의 알파와 오메가를 찍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그 잡스의 변태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빼버린 거. 그렇죠. 우리는 좀 뭐 어른들 입장에서 좀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오히려 굉장히 아까 우리가 하드웨어 얘기도 하고 이제 UI 관련된 네네. 이야기도 했는데 양 측면 모두 좀 진짜 변태다 싶을 정도로 많이 뺀 것이 오히려 굉장히 많은 인류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퍼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단순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저는 그 아이폰 처음 만났을 때 이거 만든 사람 진짜 변태다라고 생각했던 게 어떤 부분이었냐면 안테나가 사라진 거. 네, 이너 안테나. 예, 그 전까지는 핸드폰들이 대부분 안테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 안테나를 뽑아야 된다든가 아니면 안테나가 조금이라도 튀어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안테나가 존재했었는데 그게 실제로 쓰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 어딘가 걸리거나 주머니에 넣었을 때 튀어나오거나 뭐 사실 호신용으로 쓰긴 해요. 거기 안테나 갖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안테나에 그 네. 튀어나온 그런 부분들을 없애버렸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좀 의심이 됐어요. 안테나가 없는데 전화가 돼?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었는데 그게 없어진 이후에 애플에서 아이폰이 나온 이후에 대부분 핸드폰들이 안테나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아이폰 딱 이제 언박싱이라고 그러죠. 아이폰 예. 딱 나와서 까보면 예. 까보면 박스를 여는 박스를 열면 되게 군더더기 없어요. 그런 박싱을 한 자체가 별로 잘 없죠. 그래서 처음에 까자마자 맨 처음에 만나는 건 무조건 폰 자체가 나옵니다. 처음 좋아하게 되는 건 나의 디바이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나 그걸 보고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건 다 뭐 이렇게 뭐 이어폰이라든가 뭐 콘센트라든가 이런 것들 이렇게 뭐 라이트닝 케이블 이런 거 있는데 그 안에 설명서가 진짜 빈약하게 있거든요. 설명서는 유심을 빼서 꼼 넣는 거. 그래서 유심 트레이 그 유심 빼라고 하는 클립 하나 주고 그리고 홈 버튼, 볼륨 버튼, 뭐 이렇게 그런 조정 버튼, 홈 버튼 이거밖에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워런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 그래서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느꼈던 거는 아이폰은 진짜 애들이 잘 쓰더라고요. 그냥 주면 잘 쓰더라고요. 그 애플 스토어도 원래 처음에 원래부터 애플이 만들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그러다가 잡스가 복귀한 뒤에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애플 스토어를 직영으로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퍼지기 시작하고 했던 게. 그래서 그 철학도 보면 진짜 애플 스토어는 어디 가든지 진짜 약간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아우라가 약간 나와요. 애플 스토어에 일단 가면 우리나라에 일단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없고 이제 지금 보니까 가로수길에 짓고 있는 걸로 이제 확정이 됐는데 거기 이제 지어지면 또 이제 가보기도 해야 되는데 제가 가봤던 데는 진짜 샌프란시스코에 일단 가봤고 한번 샌프란시스코랑 영국 뭐 이런 데 가봤는데 샌프란시스코는 진짜 유명한 애플 네 근데 그때 당시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거는 공사 중이긴 했었어요. 어. 공사 중이긴 했어서 그렇게까지 막 엄청 그랬진 않았었고 그 중에 또 이제 애플 스토어는 아닌데 가장 저를 이제 가슴 뛰게 했던 스토어는 그 컴퍼니 스토어라고 애플 본사에만 있는 스토어가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는 애플 기기를 막 팔진 않아요. 안타깝게도 애플 기기를 팔진 않고 직원들은 그냥 그 안에서 어떻게 뭐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애플 그 컴퍼니 스토어는 원래 주중에만 열고 주말에 안 열어요. 근데 이제 WWDC가 있는 주간에는 주말에 열어요. 그래서 약간 거기 가면 이제 앱딩이들의 성지가 돼 있죠. 거기 다들 사진 찍고 네, 진짜 다들 다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성지군요. 성지예요. 네. 한번 이제 가면은 그 애플 주소가 이제 전부 다 외국 카드 만들어 보셨지만 알겠지만 네. 인피니트 루프 1이라고 돼 있어요. 네. 거기 가면 이제 진짜로 인피니트 루프 1 해가지고 애플 마크 딱 돼 있는 표지석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사진 찍고 거기 옆에 바로 컴퍼니 스토어가 있어요. 컴퍼니 스토어 가면 이제 애플에 관한 거기는 뭐 이제 이렇게 기념품이죠. 이런 걸 팔아요. 그래서 뭐 티셔츠에 뭐 가장 뭐 세상에서 가장 얇은 티셔츠 한데 하지만 뒤에 보면 그냥 아메리칸 어페럴이고 네. 애플 마크 하나 달려 있는데 뭔가 이렇게 그냥 정신없이 주워 담게 돼요. 이렇게 주워 담아가지고 뭐 애플로 만든 뭐 펜 뭐 키체인 뭐 이런거나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더럽게 비싸가지고 처음에 정신없이 막 집다가 보면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 일단 거기서 사왔던 것도 기억에 남고 거기도 되게 깔끔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때도 잊지 못했던 거는 사실은 그게 한번 갔을 때 또 잊지 못해가지고 출국하기 전에 한 번 더 갔거든요 제가. 출국하기 전에 이제 그때는 그 뭐야 주중에 갔을 때는 정말 부러웠던 거는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아침 비행기라 거의 애플 직원들 출근할 때 거의 같이 갔던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컴퍼니 스토어 딱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사고 싶었지만 용기 내서 미처 못 샀던 티셔츠 하나 뭐 누구 선물용 티셔츠 모자 뭐 이런 거 사가지고 나오는데 나한테 직원이냐고 물어보더라고. 거기는 이제 직원이면 싸게 해주니까 바로 애플 본사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 비싼 걸 막 지르니까. 네, 그치. 넌 직원이야?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Are you employee?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참 직원이라고 대답하고 싶었는데 그냥 나와야 했던 그런 일화도 있었고. 네. 말씀하신 것들이 두 가지 생각나는데 하나가 얼마 전에 그거 언박싱 얘기해서 그런데요. 최근에 그 12 사우스라고 아시죠? 네. 12 사우스라고 애플 그 주변 기기라기도 그렇고 좀 케이스나 이런 거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저런 걸 저게 나왔더라고. 매킨토시 플라스틱 냄새 향 그러니까 향이 나는 기름 이게 나왔어. 맞아요. 네. 나왔는데 이게 정말 웃긴 거 뭐냐면 이걸 누가 사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 냄새가 상상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왔다 그 냄새. 아, 그 냄새 그거 막 이러면서 그걸 팔고 있다는 것과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처음 매킨토시 썼을 때가 이제 되게 옛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는 네네. 미국 그냥 애플에서 그런 기념품을 직접 만들었어요. 직접 만들어서 판매돼 그 정품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대리점들이 있는데 LX라는 그런 회사가 있고 그 회사 지금 망했지만 그 회사의 제품을 팔긴 하는데 그런 제품 직접 수입해다 파는 회사가 파는 곳들이 있었어요. 그 성균관대 앞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 보면 마우스 패드가 딱 있어요. 까만색에 그 애플 마크가 그 당시에 무지개 빛깔이거든요. 그게 가운데 딱 박혀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가 그 당시 돈으로 2만 원이에요. 그게 왜 비싸냐면 그때 짜장면으로 얘기하면 짜장면 지금 한 4, 5천 원 하잖아요 거의. 네. 그때 짜장면이 1,800원 할 때예요. 근데 2만 원이야. 와.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그때 매킨토시 사용자 너무 없으니까 어떻게든 한 명을 만났어요. 네. 만났더니 그분이 마치 가족 대해주듯이 막 마우스패드를 사주는 거야 나한테. 나 처음 밥 사주고 너무 반가운 거지 막. 그치. 그래서 공감돼 있죠. 그래요. 그리고 메모지가 있는데 메모지가 별거 아니에요. 그냥 메모지가 하얀 그냥 메모지인데 옆에 애플 마크가 딱 박혀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그 티셔츠 있고 막 갖고 싶어 막. 와.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말씀하실 때 아메리칸 어페럴이 아니라 진짜 뒤에 애플 마크가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 그렇죠. 무지개 빛 그 애플 마크가 그거 생각하면은 지금 생각해도 좀 황당하긴 하네요. 그분이 왜 사줬을까? 잡스가 아이폰을 왜 만들었을까요? 맨 처음에 사실 그 전까지 피처폰들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통화한테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요. 아이폰이 생겼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전에도 휴대폰은 분명히 무선 인터넷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제 WAP이라고 하는 그쵸? 와이어리스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그걸로 뭐 조금 열악하긴 하지만 문자도 주고받으면서 어떤 화상도 볼 수 있고 인터넷 서핑도 했거든요. 근데 아이폰을 왜 만들었을까요? 잡스가 했던 그 키노트를 네. 그때 당시 아이폰을 처음 공개하면서 했던 키노트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 네네. 추리를 해보자면 뭐 블랙베리도 있었고 뭐 스마트폰이라 불리는 것들 많았잖아요. 네네네. 그 몰골들이 흉했던 거죠. 버튼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들이. 자기가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냥 흉해서. 지구상에서 그냥 쓸어버리고 싶어가지고 깨끗하게. 약간 빙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 더러우니까. 그게 스마트폰이야? 지금 어디 옷도 검은 옷이야. 너무 더럽고 불결해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싶어가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해는 됩니다. 제가 읽을 걸로는 사실은 이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스컬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네네. 그 스컬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쫓아냈잖아요. 잡스를.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저평가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실제로 보면 노트북이라는 걸 처음 만든 사람이 그 사람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은 그 디지타이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는 PDA 개념을 처음 만든 사람도 그 사람이에요. 뉴튼 패시지 노트.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잡스가 들어왔을 때 이미 아이패드 같이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대요. 아이패드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아이패드를 팔자 그러니까 이게 당장은 기능이 안 돼서 그거 비슷한 걸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점점 줄이게 되고 그래서 아이패드 비슷한 아니 아이폰 비슷한 형태로 됐다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이제 스토리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들었대요. 근데 이제 사업적으로 넘어가면 네. 정말 잡스가 하는 거는 생태계 에코시스템을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진짜. 이제 개발자가 그 제품의 어떤 안드로이드 아이폰 앱을 개발을 하고 그러면 애플은 이제 그 개발자가 판매한 앱에 30% 수익을 먹고 소비자는 그거를 사고 그러면서 돈이 또 돌고 이런 구조를 계속 만들었던 거예요. 그 70%가 이제 개발자들이 가져가는 시스템이었는데 네네네네. 사실은 유통 시스템을 생각을 하면은 말도 안 되는 퍼센트예요. 왜냐면 거꾸로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온라인 유통을 하면요 대부분 이거를 유통해 주는 회사가 70%를 먹고 만든 사람은 30% 정도밖에 못 가져가요. 근데 그걸 뒤집어 준 거예요 거꾸로. 그게 정말 위대하고 정말 멋진 게 그 막 미래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라던가 네. 뭐 경영학자, 경제학자 앞으로 미래가 이런 식으로 펼쳐질 것이다. 뭐 3차 산업혁명이 벌어져가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 그걸 잡스가 너무 마치 그 예언들을 실현하듯이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3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뭐냐면은 원래 우리가 이제 재화를 만들어서 팔았었는데 그 재화가 이제 무형 재화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소프트웨어잖아요. 네. 물론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에도 그런 개념들은 있었어요. 근데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했던 프로슈머의 개념을 살려내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그런 생태계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70%나 떼주고 그렇죠. 그렇죠. 그걸 통해서 그런 시장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소비자인 동시에 앱을 막 개발해가지고 시장에 올리고 근데 이것이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던 무형의 재화예요. 맞아요. 이게 과거에 막 PC가 처음 등장하고 소프트웨어가 막 이렇게 판매되고 유통되고 굉장히 좀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유통되던 방식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잖아요. 정말 그 부분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스가 우리한테 주었던 이제 가장 큰 비즈니스 모델은 바로 그 생태계였던 거죠. 지금도 많은 회사가 그 생태계를 꿈꾸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저는 그 생태계의 그 파도에 올라탄 사람이죠. 지금 현재 그 앱 개발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진짜 혁신적인 게 뭐냐면 옛날에 저는 이제 중학교 때나 이럴 때 다들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와레즈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게임 같은 거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고 모릅니다. 아 모르십니까?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네. 아 네. 당황스럽네요. 네. 어쨌든 그때 헤드마크 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네. 어쨌든 그때는 모든 불법 자료의 온상이었죠 그곳이. 네. 제가 저도 되게 파워 유저였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저는 사실 고백을 하자면.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소프트웨어로 돈 주고 산다? 라는 개념 자체가 있긴 있었죠. 뭐 윈도우 근데 뭐 윈도우도 너무 비싸니까 돈 주고 사는 사람 없었고 파워포인트도 막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아예 없었어요. 사실. 게임은 뭐 특별히 사는 사람들이 없었죠. 또. 네, 또 게임도 그 패키지 우리나라 게임 다 망했던 것도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없어서 다 망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앱스토어가 나오고 난 다음에 소비자가 뭐 원 클릭 투 클릭만에 살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아 소프트웨어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다라는 인식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한 거죠. 저 개발자 입장에서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B2B로 개발을 많이 했던 경험이 많아서 그거 하면 피곤해요. 그 내가 만들고 내가 그걸 팔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걸 팔러 다니는 사람이 따로 있고 영업자가 따로 있죠. 네, 그걸 또 팔러 다니는 사람이 그걸 또 픽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고 픽해서 그걸 또 어디다 적용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래서 소비자와 물론 소비자가 비즈니스 이제 컴퍼니이긴 하지만 그런 되게 접점이 되게 없었어요. 개발자 본인에게는 내가 뭘 만들어도 뭔가 좋은 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뭐 잘못 만들었나? 뭐 이렇게 피드백도 전혀 안 오고 뭐 갑질이나 하고 뭐 이런 그런 풍습이 많이 있었는데 이 앱스토어 같은 경우는 올리면 바로 피드백이 바로 와요. 개발자와 소비자가 바로 1대1로 되는 거죠.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추상화돼서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엄청 접점이 엄청 그래서 내가 만들고 게다가 애플이 놀라운 건 아까 말씀하셨지만 70%를 주는 거잖아요. 이건 어디에도 그렇죠. 없던 수익 분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저는 사실 고맙죠. 제가 돈을 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을 버는 즉시 다시 애플을 꼬라박는 이런 나만의 에코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 하나 더 일화를 하나 있으면 WWDC 갔을 때 너무 많은 걸 느껴가지고 WWDC 가서 항상 하는 얘기는 키노트에 그 얘기가 항상 나와요. 이제 앱스토어 매출이 얼마를 돌파했다. 그래서 개발자 여러분들한테 얼마 정도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맨날 뭐 이렇게 10빌리언 수표 같은 거 써가지고 옛날에 스티브 잡스 서명돼 있고 요즘엔 이제 팀쿡 서명돼 있고 이제 화면에 한번 키노트 한번 딱 봐가지고 그리고 항상 키노트 할 때 메인에서 나오는 영상이나 이런 거는 너네가 세상을 바꿨다. 개발자들이 세상을 바꿨다. 장애인, 뭐 못하는 사람, 그리고 불편한 사람, 그리고 뭐 공부하는 학생들, 너네가 전부 다 우리 생태계를 채워줬기 때문에 세상을 바꿨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개발자들한테 되게 그거 보고 있으면 되게 뿌듯해요. 네, 내가 이 세상을 바꾸는데 뭔가 일조를 했고 그런 것들이 됐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 진짜 많이 고마워하는 부분이죠. 사실 잡스한테. 예. 네. 근데 고마워하는 부분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저요? 네. 저한테 뭘 해줬어요, 지금. 그 되게 재밌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요, 확실히 잡스가 그 애플이라는 회사, 즉 잡스로 대표되는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세상을 정말 많이 바꿨다고 얘기, 이제 혁신이 없다 얘기했는데 진짜 혁신적이었던 것이 생각해 보면 최초의 개인 컴퓨터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프로피 디스크를 제일 먼저 없앴어요. 그쵸. CD롬 드라이브 제일 먼저 없앴어. 맞아요. 그리고 사실 파이어웨어 자기들이 만들었지만 그것도 없앴어. IEEE 1394라고 하는 파이어와이어를 했습니다. 예. 근데 하드디스크도 없애려고 그래 지금. 네. 그럼 보면 나한테 다 뺏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나로 뺏어. 다 없애. 아, 어쨌든 저희가 그 잡스 살아생전에 했던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사실 잡스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막 하는데 거의 잡스의 차양처럼 돼버렸는데 이게 솔직한 심정이었고 근데 이제 잡스가 이제 저기 다른 세상 간 지가 이제 좀 됐죠? 그렇죠. 좀 됐죠. 네. 이제 한 4년? 3년 정도 됐네요. 근데 잡스가 이제 저 세상으로 가고 나서 달라진 게 뭘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가장 애플 좋아하는 사람들 논쟁이 있었던 게 애플 펜슬이 나왔잖아요 지금. 네네. 네, 그렇죠. 네. 아이패드에 이제 그 자기네들은 스타일러스라고 전혀 주장하지 않고 이건 펜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이게 원래 아이패드를 처음 만들 당시부터 잡스는 스타일러스라는 거를 진짜 혐오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 더러운 걸로 취급했어 진짜요. 더러운 스타일러스. 아이폰도 사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인터페이스는 손가락이다 이런 걸로 시작하고 뭐 이렇게 작은 것도 뭐 이렇게 엄지로 다가올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 대화면에 대한 그 니즈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아요. 잡스도 이게 한 손가락으로만 해야 되는 걸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올 것이다라는 걸 예상했는데 그렇는데도 이제 잡스 사후에 스타일러스가 나오고 아이패드가 약간 이제 기기가 약간 아이패드에 펜슬이 약간 추가되면서 기기가 바뀌었죠. 근데 사실 굉장히 좋아요. 저는 펜슬이라는 기능 자체가 그 인류가 이제 뭐 꼭 손대는 거 말고라도 쓰는 거의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고 그리고 그거에 또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이런 생각도 있어서 굉장히 좋게는 생각하는데 그 잡스 자서전에 보면 끝까지 반대했어요. 스타일러스에 네, 대한 걸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사후에 이제 나오게 됐죠. 스타일러스라는 이름 아니고 애플 펜슬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이걸 보면 과연 잡스의 생각이 맞았나 틀렸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잡스 사후에 달라진 거라고 제일 뽑을 수 있는 건 저는 애플 펜슬의 등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애플 펜들을 좀 진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존의 호모 사피엔스?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는 정도였다가 호모 루덴스까지 가는 것 같아요. 도구를 하나 더 써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불만은 있어요. 왜냐하면 팀쿡이 원래는 그 잡스 같은 팀이었잖아요. 근데 팀쿡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냐면은 나는 잡스의 DNA를 갖고 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정말 팀 쿡이 잡스의 DNA를 갖고 있다면 누가 제일 먼저 잘 알고 있냐? 그건 우리들이 알아요. 지금 보면은 애플의 주가는 오르고 있지만은 전반적인 그 추세나 체제 자체가 주주들한테만 좋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상태가 제가 볼 땐 약간 고삐 풀린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는 무언가 좀 과한 것이 나왔을 때 본인이 분명하게 쳤거든요. 이건 아니야. 이거 너무 과해. 이거 조금 더 깎았으면 좋겠어. 그런 게 있었는데 조나단 아이브가 지금 그 전체 디자인에 관련해가지고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 책임을 많이 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조나단 아이브의 변화가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과 죽은 후가 확실하게 틀리다고 생각해요.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절제를 하고 있는 그 딱 그 절제미가 있었는데 그 스티브 잡스가 죽은 이후에 나오는 거는 거의 미쳐 날뛴다는 수준까지 너무 많은 부분이 좀 과장되고 그쵸. 과해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존 스컬리가 그 있을 때 그러니까는 잡스가 딱 떠나고 스컬리가 잡았을 때랑 상황이 거의 유사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주주의 말을 많이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이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이 네.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걸 다 수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 같은 확 자르고 그 광 씨 말씀하신 대로 확 자르고 가야 될 것도 뭔가 수용이 되는 거죠. 근데 팀 쿡이 그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자르질 못하고 있어요. 주주의 말을 많이 듣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다시 또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장사가 점점 안 돼갖고 주식이 지금 주가가 상한가를 치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잡스의 어떤 후광이 있는 거 아직까지 있다고 보고 네, 아직까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이 상태로 가다가 구글이나 다른 곳에서 혁신적인 게 나오기 시작하면 넘어가는 패러다임이 진짜 넘어가는 형상이 올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잡스가 있을 때는 좀 빼는 것에 많이 치중한 것 같아요. 네. 비중이 빼는 것이 비중이 더 많았었는데 잡스 사후에는 더하는 것들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은 그리고 이게 애플과 구글의 큰 차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구글 같은 문화에서는 가장 최고 책임자가 바뀐다던가 이럴 때 막 크게 변화하고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뭔가 공유하고 뭔가 팀 시너지를 추구하고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애플 문화의 약점이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엘리트주의다 보니까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자가 사라지고 누군가 그 힘을 가지게 됐을 때 능력이 부족하면은 티가 너무 크게 나는 거죠. 그리고 애플에서 원래 좀 제일 잘 나갔던 개발자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소프트웨어에서 정말 잘한다는 사람은 하드웨어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드웨어를 잘하면은 CPU와 그 다음에 플래시, 롬이라고도 하고 램의 역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셈블리도 빠삭하고 이 사람들이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은 밸런스가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스위프트라고 하는 개발 언어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애플 개발자들은 그 스위프트로 개발을 하느냐 아니면은 오브젝티브 C를 개발하냐 지금 스위프트 많이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 애플에 있던 스위프트 개발자가 지금 떠나서 이제 테슬라로 갔죠. 근데 얘만 가는 게 아니라 애플에서 잘한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테슬라로 다 이동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저도 몇 가지 첨언을 할 게 있는데 네, 그 이제 만든 사람은 크리스 레터너라고 굉장히 유명한 개발자예요. 천재 개발자인데 뭐 LLVM이라고 약간 막 기반이 되는 걸 많이 만들어서 근데 그 LLVM이라는 기술이 애플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자동차 요즘에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요즘에 좀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거기서도 많이 쓴다고 해서 아마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갔을 거예요. 크리스 레터너는 그 스위프트를 만든 사람이에요. 애초에 스위프트라는 언어 자체를 만든 사람이고 그리고 사실 애플의 약간 이런 위기의 전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가 약간 제가 느꼈던 거는 iOS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스카퍼스토리라고 굉장히 잡스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되게 괴팍해요. 딱 보자마자 인상이 세요. 엄청. 네. 딱 보자마자 저 사람이 잡스 후계자예요. 딱 이 느낌이 딱 와. 이 느낌이 딱 오는데 제가 갔던 WWDC가 그 사람의 마지막 WWDC였거든요. 그때 나왔던 게 이제 iOS 6가 나오고 그때 가장 애플이 엄청나게 욕을 먹었던 게 애플 맵이 그때 나옵니다. 근데 그 애플 맵이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쵸. 네, 절대로 잡스라면 절대로 이대로 발표 안 했다. 이런 게 가장 지탄을 많이 대상을 많이 받았고 그때 소문으로는 이제 애플 좋아하는 사람 소문으로는 그 애플 안에 임원진 안에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스카퍼스톨과 그리고 이제 조나선 아이브 이쪽이 둘이 정치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돌았었어요. 맞아요. 네. 그랬는데 스카포스토리 다 책임지고 여러 그리고 팀쿡 명의로 그때 사과문이 나왔었거든요. 뭐냐 완벽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발표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미안하다라는 그게 애플이 거의 약간 개쪽당한 수준이죠. 그 정도면 네, 이미 발표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게 그거에 책임을 지고 스카포스터리 물러납니다. 완전히 그냥 완전 물러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회사를 여러 개 세웠는데 그것도 사실 각광받고 있진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약간 뭔가 이게 약간 이렇게 싶었던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애플이 향후 어떤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는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먼저 눈에 띄는 걸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은 지금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터치바를 사용하고 있고 USB-C라고 하고 하는 이제 그 3.0 정말 불편한 게 많고 문제도 많고 난리가 났죠. 안 팔려요. 지금 그나마 기대하는 거는 올 가을에 지금 쓰고 있는 거 말고 뭐 카비레이크라든가 새로운 CPU가 나와서 그 터치바 빼고 옛날처럼 복구할 수 있는 HDMI 포트도 없어요. 지금 나와 있는 건. 예, 그렇게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이폰 7 같은 경우도 아마 아시겠지만 그 에어팟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네. 꽂고 뛰면 빠지거든요. 아, 제가 이제 그 문제의 제품 두 가지를 다 이제 산 사람으로서. 네, 굉장히 과해요. 진짜 맥북 같은 경우에는 모든 포트를 다 없애버리고 USB-C 포트 4개만 달아놨거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불편한 건 뭐 사진 찍고 난 다음에 원래 맥북에 바로 꽂으면 옮길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좀 과한데 약간 모르겠어요. 이게 폭주인지 아니면 원래의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래 애플의 방향은 항상 그 케이블의 방향을 항상 선도해 오긴 했었거든요. 파이어와이어도 이제 넣었다가 빼고 썬더볼트도 원래 그 USB-C도 원래 썬더볼트라는 이름으로 약간 인텔이랑 해가지고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이제 USB-C가 썬더볼트를 통합하면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그것도 사실 없어진 거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돌아가진 않을 것이다. 분명히. 예, 애플은 좀 약간 폭력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냈으니까 너넨 써야 돼. 액세서리는 이렇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항상 그래왔죠. 네, 항상 여태까지 항상 그래왔고, 근데 이번에 좀 과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근데 하지만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고 에어팟 같은 경우는 저 또 에어팟 쓰고 있는데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에어팟 끼고 이제 막 제가 막 원래 락음악 좋아하니까 헤드뱅 엄청 했었어요. 근데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좀 작으신 건 아니에요? 그게 근데 저는 편한데 문제는 호불호는 확실히 갈린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들을 때는 안 떨어지는데 뺄 때 떨어져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뺄 때 이렇게 귀에 이제 다가가서 이제 빼는데 이게 작으니까 이게 케이스에 꽂아야 되고 케이스를 닫아야 되는데 케이스도 너무 작아서 케이스도 뭐 가끔 떨어뜨릴 때도 있고. 아이고. 사실 근데 경험으로만 따지면 또 압도적으로 편하죠. 제가 또 이 또 최신 기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블루투스 이어폰을 또 그 계속 써왔는데. 블루투스 이어폰의 마지막 끝판왕은 결국에는 선이 하나가 남거든요. 뒷목으로 하나가 남아요. 근데 그것도 뛸 때는 여기를 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더럽진 않지만 더럽다기보다는 약간 거슬려요. 그 느낌이. 근데 에어팟은 그게 없긴 해요. 뭐 애플 감성이죠. 뭐 저는 애플이 좋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고. 근데 좀 요즘 제품을 보면 확실히 좀 그 폭력성이 약간 좀 폭주하고 있다. 아, 우리는 낼 테니 이 마인드 이 곤조가 약간 좀 너무 이렇게 성처럼 쌓아져 가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제는 좀 되게 많은 사람이 쓰고 옛날처럼 일부 팬보이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 팬보이는 따라오는데 요즘처럼 이제 많이 대중화된 시기에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뭔가 한번 또 얻어맞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저도. 그 깡패 같아요. 저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처음에 이제 옛날에 쓸 때 일종의 그 커넥트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스카시였거든요. 스카시 컨트롤러가 정말 비싸요. 스카시 컨트롤러 하나에 5만에서 10만 원이거든요. 그쵸. 그게 외장 하드를 하나 사면 스카시 컨트롤러를 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기 때문에 보통 외장 하드가 그 당시에 40만 원씩 했어요. 그 180메가짜리가. 그 컨트롤러 때문에 그런데 그 컨트롤러를 반드시 쓰게 했어요. 그 저렴한 컴퓨터인데도 불구하고 스카시로 다 연결돼 있었거든요. 근데 애플은 그런 식이에요. 무조건 제일 빠른 걸 써요. 그 당시에 제일 빠른 걸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C 쓰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중에 보면 이게 제일 빠를 수, 이게 제일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USB 같은 경우는 자기네 게 아닌데 썼잖아요. 그거 쓰고 나서 완전히 퍼졌거든요. 인텔에서도 놀랐거든요. 인텔 자기들 만들고 안 퍼져가지고 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애플에서 써서 엄청 퍼져가지고 앱등이들이 그냥 아, 약간 그랬어요. 그게 USB를 했을 때도 사실은 말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쓰던 스카시 장비를 없애버렸거든요. 그럼 그전에 쓰던 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스카시 카드를 사야 돼요. 별도로 그거를 외부에 장치로 해가지고 그러면 돈이 추가로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비싸거든요. 그런 식으로 항상 폭력적이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게 그것 때문에 혁신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CD롬도 없애버렸어. 그냥 갑자기 온다. 그럼 부팅을 어떻게 할 거야. 그랬고 프로피도 없어. 그 프로피가 없으면 사실은 디스켓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USB 포트도 두 개밖에 안 넣고 막 이런 식으로 점점점 계속 강요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엔 그렇게 적응하고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래 쓸만하더라. 이런 식이 되고 또 하나 이제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죠. 서드 파티가 살아남잖아요. 서드 파티가 항상. 예, 지금도 그 USB C 타입 충전지를 갖다가 쓸 수 있는 또 젠더라든가 그게 막 그렇죠. 나오고 있어요. 엄청 비싸게. 예. 예. 현준 씨는? 저는 좀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 애플이 잡스 사후에 네. 좀 더한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태블릿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는 하나의 사이즈만 나왔는데 네. 잡스사 후에는 좀 약간 애매한 사이즈들이 그쵸, 좀 그쵸. 나왔잖아요. 별게 다 나왔어요. 원래 잡스가 생각했던 아이패드는 쇼파에서 즐기는 디바이스였는데 네. 그렇죠? 애매한 사이즈가 나오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스타일러스 펜도 추가가 되고 잡스를 그렇게 혐오했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더했어요. 그러다가 저기 맥북 프로 맞죠? 네네. 맥북 프로 와서 갑자기 뭐 다 빼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뭔가 잡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나는 잡스의 DNA를 갖고 있다. 네네네. 본인이 이렇게 말은 해놨는데 지금까지 한 짓들이 약간 계속 더해왔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걸 한번 좀 빼서 좀 티를 내야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그 맥북 맥 OS하고 iOS를 계속 혼재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둘이 상당히 달라요. 네네.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통합하려고 뭔가 시도를 하다가 사실 잡스가 갔거든요. 뭔가 작전을 막 펼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나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제스처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맥북 프로 진짜 편한 거는 그 터치 맞아요. 정말 편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한번 빠지면 사실은 정말 왜 같은 터치를 사용했는데 PC는 왜 이 모양인가 아,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똑같은 크기라도 막 네. 이렇게 큰 걸 써도 근데 그런 면에서 약간 통합하려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 패드도 되게 여러 개 나왔던 것도 틀림없이 주주들의 의견이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주식이 오른다는 것 때문에 틀림없이 그렇게 냈을 것이다. 만약에 잡스였으면 당연히 거절을 했겠죠. 말 듣고 떠오른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제품을 다 빼고 혁신을 그걸 말씀하면서 전 조건이 뭐였냐면은 그 주렁주렁 달린 걸 뺐을 때 그 제품 자체는 되게 안정성이 있었어요. 근데 네. 지금은 맞아. 예, 배터리부터 해서 스펙상보다 훨씬 더 나오지 않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고 버전 패치를 하고 살린다고 하지만 결국 2015년용보다 못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게 디자이너들이 지금 최근 나와 있는 그 노트북을 안 사는 이유가 그 다운이 너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거가 위에 보면 뭐 이상한 그 바 같은 거 생겼잖아요. 네, 터치바. 네, 터치바. 저도 이제 옛날 사람이라 그 터치바가 생겼는데 그거를 사실은 시연하면서 가장 많이 보여준 거는 야 이런 작업이 가능해 이것도 가능해 그러면서 실제로는 작업자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를 작업 그러니까 돈을 벌거나 그러니까 워크 그러니까 좀 뭐 그걸 사용해가지고 뭔가 크리에이티브한 걸 작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많이 보여줬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지금 쓰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터치바가 들어간 게 문제인지 아니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듈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이 그 OSX에서 네네네. 돌아갈 때 계속해서 다운이 돼요. 맥OS. 예, 맥OS에서 이상한 부분에서 다운이 돼가지고 다들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전에는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의 밸런스가. 뭔가 그게 안 맞는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미래를 만든 긱스라는 책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스티브 잡스 얘기만 했지만 실제로 스티브 잡스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스티브 워즈니에라는 걸출한 천재가 있었고 하드웨어 다 만들고 소프트웨어까지 하는 그리고 잡스 살아 생전에는 그 쟁쟁한 멤버들이 티를 내지 않았지만 각지에 다 포진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팀쿡의 문제는 뭐냐면 주가는 올리고 제품은 양산하지만 그 멤버들이 지금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잡스 사후와 잡스 사전 가장 큰 게 뭐냐면 팀쿡을 따르는 새로운 멤버들은 어떤 그룹이 기존 거를 바출한 퍼포먼스를 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아까 주용 씨 얘기한 대로 새로운 플랫폼이 나온다고 하면은 언제까지 그 아성을 지킬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또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읽었거든요. 그 보통 아이폰이 나가는 대수가 억대 수준이라고 1억 대. 근데 솔직히 삼성에서 만드는 거는 천만 대 이 정도 수준도 아니래요. 실제로는 한 번에 양산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막 특이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애플은 이미 너무 많은 큰 양을 만들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단순화시켜야 되고 모든 거를 약간 좀 예전과 달리 좀 정밀하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도 부딪혔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은 양을 양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퀄리티가 떨어지 그러니까 QC가 제대로 안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품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잡스에 대해서 나는 잡스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한마디씩만 하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네요. 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부드럽게 현주님 먼저 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 저 먼저요? 본인이 생각하는 잡스는? 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변태였다. 좋은 말이네요. 네. 항상 아쉬운. 그를 생각하면 항상 아쉬운. 미래 더 살아 있었으면 더 바꿔 뭔가 더 바꾸지 않았을까? 아, 맞아.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사람인 거죠. 예. 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떠오르면 그 사람이 떠오르는. 아. 네, 잡스는 위인전의 한 사람으로 나와서 분명히 지금 현재보다 100년 뒤 또는 200년 뒤에 예 그때까지도 화제되고 있을 예 그런 선구자라 전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할 얘기를 앞에서 지금 다 해버리셔서 아 먼저 해서 다행이구나. 네. 저도 점점 쫄리고 있어요. 할 말이 점점 줄어드네요. 네. 갈수록. 저는 그냥 딱 한 단어로 잡스를 표현을 하자면 저는 그 선지자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젊었을 때 무슨 꿈을 꾸었는지 어떤 것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저는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뭔가 자기가 선을 걷고 또 이런 것이 옳다라고 그 주장했던 것들이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예상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뭐 스티브 잡스는 그런 좀 예언가 선지자는 아니었을까라는 좀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이라서 되게 부담되는데 잘 종합해 주세요. 네. 마무리. 제가 제가 좋아하는 소설에 나오는 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계단 끝에 먼저 올라가 본 사람만이 새로운 계단을 만들 수 있다. 오. 네, 좀 이 단어에 되게 어울리는 사람 같아요. 진짜 그리고 또 하나로 이제 이거를 더 줄여서 얘기하면 모든 걸 더 종합해서 얘기하면 항상 잡스가 발표할 때마다 했던 말이 있죠. One more thing. 아. 거기에 좀 어울리는 사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렇게 뭐 녹음 오늘 되게 즐거웠네요. 네, 네.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박수하면서 마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